알지도 몰라 왜 이래 알지도 몰라 잠깐만 네가 내게서 눈을 떠도 그게 잊혀라 또 나는 화가 나 난 몰라 자꾸 왜 이럴까 난 몰라 점점 커져버린데 맘이 널 지치게 했나 네가 멀어진 걸 느껴 I never knew 더 좋은 이만 봐주어서 You 모두